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최근 모잠비크에서 유조차 폭발 사고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24일 이 나라 대통령 필리페 자신뚜 뉴스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대통령과 피해자들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하면서 사고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대통령과 모잠비크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